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정리는 오스트리아 공화국 연방수상으로 임명된 크리스티안 케른에게 25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나라의 발전을 위한 그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